위대한 소룡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적 출판물 3일보일간을 창간하신 여든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11월 30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출판보도, 인쇄부문의 일꾼들, 기자, 편집원, 언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김기남 동지는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6년 12월 1일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몸소 3일보일간을 창간하신 것은 우리 당 출판 보도물 역사와 우리민의 혁명투쟁사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 출판 보도물의 고귀한 전통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되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새세기 우리 당 출판 보도 사업의 강화 발전을 위한 진로를 밝히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주체 언론의 고장이시며 걸출한 영도자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모두 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의 출판 보도 전통을 대루리어 빛내이며 혁명적 사상 공세의 포성 높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주체 혁명 위협의 전국적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